살아있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 나는 과연 무엇인가 비밀로 가득한 나 누구도 모르는 것 무엇을 보게 될까 난 자꾸 말겠어 세우지 못하는 타는 갈증 알 수 없어 살아있다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살아있는 강한 느낌 길을 잃어버린 나 의문이 가득한 달 천국이 저주한 나긴 불타올라 살아 숨쉬는 강한 느낌 악이 가득한 피냄새도 거북